뜻깊은 광명송절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도서 사진 우표 및 수공예품 졸라매가 러시아 하바롭스크, 중국 상해와 단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볼가리아 벨링그라드, 스르비아 베오그라드, 페루 깔라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졸라매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전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손군의 기치 따라 비약하는 손군 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 우표들, 우리 인민의 창조적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졸람의 개막식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군중들, 각국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 일꾼들 등이 참가했습니다.